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당및 국가대표단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28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